거 내겐 행운이란 거 Get out, get out, get out, get out what you want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네가 원한다고 사랑하기 원한다고 됐어 필요 없어 꺼져 far away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주 완벽하게 돌아서는데 왜 자꾸 두 눈에